전국 일용 공업 부문 과학기술 발표회 및 전시회가 조선 과학기술 청년랭 중앙위원회의 주최로 21일과 22일 평양의 낭낭 영해군인 수지일용품 공장에서 진행됐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 낭낭 영해군인 수지일용품 공장을 비롯한 여러 단위의 일꾼들과 과학자, 기술자, 교원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일용분과, 향료 및 화장품분과, 질감분과로 나뉘어 진행된 발표회에는 40여 건의 성과 자료들이 소개됐으며, 전시회에는 인민생활 향상에 적극 기여할 수 있는 30여 종의 300여 점의 제품들이 출품됐습니다. 22일에 있은 폐막식에서는 우수한 연구 성과를 내놓은 참가자들에게 해당한 증서가 수여되고 시상이 있었습니다.